조선의 요맹원들이 중종의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. 대동강, 동대원, 중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요맹원들은 시안의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보다 큰 혁신을 창조하도록 수도의 곳곳에서 다채로운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충종의 200일 전투 첫한달 동안에만도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요맹원들은 연 6만여 차의 선동활동을 벌여 온 나라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.